당신이 먹는 것은 당신을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대로 몸이 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먹는 대로 세상도 변할 겁니다. 나와 당신이 변화할 시간, 채식을 부탁해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미입니다. 요즘 가을 날씨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날씨에도 아침과 저녁에는 많이 쌀쌀해서 아침 저녁으로는 좀 더 도톰한 옷들을 입고 가셨다가 낮에는 가볍게 다닐 수 있는 참 좋은 계절이다라고 느끼는데요. 아침 저녁에 찬바람을 샥 쐬면 감기가 걸릴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면역력이라는 것들과 관련이 많잖아요. 그만큼 면역력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먼저번에 건강한 채식을 번역해 협회 다이먼 복수 대표이자 번역까지 함께 하시는 강신원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그때 미리 청취자분들께 예고를 좀 해드렸어요. 당신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 이 책을 읽고 독자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이렇게 미리 예고편 해드렸는데 기억이 나시죠? 오늘은 당신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이라는 책을 읽은 독자분과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 책을 읽고 책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는요, 이 책을 읽었을 때와 읽지 않았을 때의 본인이 먹는 음식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생활에서의 어떻게 변화했는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요, 20대의 건강한 채식인, 그리고 미소가 정말 아름다운 최지은 선생님이에요. 지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식을 부탁해 청취자 여러분, 최지은입니다. 목소리로 나와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지은 선생님은 저희 청취자시죠? 네, 저 가끔씩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청취자분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지금은 어떤 일을 좀 하고 있는지도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일단 지금 직업은 없는 상태이고요. 아, 네. 네, 일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저는 원래 생협 쪽에서 일을 하다가 저의 생각과 이런 신념과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는 쪽은, 제가 비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말하자면 완전 채식을 좀 지향하는 편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건강하게 먹자는 주의가 있어서 이제 그런 요리들을 제가 직접 해서 저도 먹고 제 지인분들도 드리고 이렇게 좀 건강한 음식을 이제 만들어서, 아 이것도 되게 맛있구나, 없어도 맛있구나, 아 뭐라 그래야 되지, 문화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요리도 배우고 있고 이제 공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업도 듣고 지금은 다시 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그러시군요. 네. 최진 선생님은요, 제가 첫사랑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딸쯤 되는 아주 아주 아주 예쁜 지은 선생님입니다. 지금 하던 일이 조금 본인이 선택한 삶하고 맞지 않아서 새로운 진로 변경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직장을, 네, 그만두고, 네, 이제 채식인의 그런 요리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직업에 대한 새로운 선택의 길을 하시는 것 같고, 또 네, 그런 맞아요. 와중에 제가 선생님이 해주는 맛있는 요리를 하나 먹어본 게 있어요. 그 강황가루를 넣어서 커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그 선생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건강한 요리를 만들어서 본인이나 뭐 다른 분들한테 요리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비건 셰프님이 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비건 셰프님 미리 우리 최지은 셰프님을 모시고 커리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선생님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아, 그게 저희가 셰프라는 아직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정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여기저기서 배운 거를 응용해가지고 뺄 건 빼고 저는 약간 많이 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 이거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건 다 빼보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커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르세라는 도시농부 장터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농부님들이 오셔서 본인들이 직접 키우신 작물들이나 그런 것들을 파시는데 거기에서 셀러분께서 거기에서 직접 만든 난, 인도식 난이라고 하죠. 그거랑 야채 커리를 팔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커리를 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제 시중에 커리는 보통 보면 뭐 밀가루나 첨가물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정말 야채와 뭐 이런 향신료들로만 이제 만든 게 거의 시중에서는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채 커리를 파시길래 이제 가봤어요. 궁금해서 혹시 밀가루나 이런 게 들어가나요? 하니까 전혀 안 들어가고 강황가루랑 채소랑 과일로만 만드신대요. 어떻게 그걸로만 만드시지? 하고 계속 여쭤보니까 레시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토마토랑 사과를 갈아서 그거를 베이스로 쓰고 야채들 본인이 넣고 싶은 거 넣고 이렇게 해서 강황가루랑 소금이나 간장 같은 걸로 간을 하면 된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그거를 직접 만들어 본 거예요. 먹고 싶어서 그날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만들게 됐어요. 근데 맛있다니 되게 다행이네요. 최지은 셰프님의 셰프님 아닌데 커리 레시피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최지은 선생님은요 채식 셰프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도 갖고 계시지만 봉사활동도 실은 많이 하세요. 얼마 전에 그 열린 비건 페스티벌에서도 봉사를 좀 하셨죠 선생님? 아 네 제가 비건 페스티벌에서 서포터즈 단으로 기획단 분들 도와서 이제 행사 진행하는 거나 이런 것도 돕고 했었어요. 서포터즈 단이라 하면 어떤 일을 하신 건가요 선생님은? 기획단 분들은 이제 전체적인 행사를 기획하시고 행사 꾸미는 디자인이나 뭐 셀러분들 모집 이런 걸 담당하시고 서포터즈 단은 서포터즈 단만의 축제 열리는 날 어떤 행사를 우리가 맡아서 진행을 할까 저희가 구상을 하고 뭐 기획을 짜서 이벤트 같은 거를 이제 만드는 거죠. 저희 부스에서 그렇게 하거나 전반적으로 행사장 쓰레기통 정리나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나 시설 부분 같은 거 담당해서 좀 구조물 설치도 도와드리고 축제 전날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네. 비건 페스티벌에서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 되게 각자 다른 이유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게 제가 3회 2차 비건 페스티벌 때 이제 처음 참가를 했어요. 이제 그때 자원봉사를 신청해가지고 왔는데 그 전까지는 저 혼자만의 채식이었다면 그 비건 페스티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하면서 이제 네트워크를 알게 된 거죠. 아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게 네트워킹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 나도 이런 거에 한번 같이 해보면 되게 힘을 얻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뒤로부터 쭉 이제 뭐 모임도 그것 때문에 알게 되고 채식 모임 같은 거 그리고 뭐 채식 카페라던가 이런 되게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얻는 것도 되게 많았고 그랬습니다. 최지은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제주도에서도 열린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맞아요. 이번에 11월 12일 날 이제 다음 주 일요일인가요? 제주도에서 제주관광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제주 비건 페스티벌이 이제 제주에서는 처음 열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는데 서울에서 제주는 좀 멀기도 하고 하지만 아무래도 확실히 색다른 비건 페스티벌을 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주도에선 처음이라서요. 혹시 제주도에 방문을 하게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비건 페스티벌에도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꼭 놀러 오세요. 아, 재밌으실 예, 겁니다. 오세요. 네. 책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볼게요. 네네. 근데 이 책을 네.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채지은 선생님에 대한 좀 더 비건의 길로 이렇게 채식인이 된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네. 일단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채식인이 된 건가요? 제가 채식의 단계를 조금 나눠보자면 제가 채식을 제가 지금 24살이니까 제가 21살?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채식을 했어요. 그 계기가 이제 제가 워낙 약간 건강한 음식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검색하고 뭐 이렇게 타고 타다가 우연히 공장식 축산업의 그런 나쁜 그런 것들에 대한 엄청난 진실을 제가 글로서도 보게 됐고 이제 영상으로서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사람이 먹을 게 아니구나. 이렇게 그냥 정말 사람들이 먹는 고기를 위해서 엄청난 일들이 뒤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기를 끊게 됐어요. 그게 단계로 따지자면 이제 페스코인 거죠. 생선이나 계란, 우유는 먹지만 고기는 먹지 않는 그렇게 해서 고기를 먹지 않다가 비건이 된 지는 지금 이제 4개월이 넘었네요. 근데 이게 계기가 된 게 이제 비건 페스티벌이에요, 저는. 그러면은 그거는 5월 달이겠네요? 네, 5월 달이죠. 네, 5월에도 비건 페스티벌이 있었죠? 네, 그때 네. 이제 처음 제가 비건 페스티벌을 가게 됐고 자원봉사자로 그러면서 터닝포인트인 거죠, 거기가. 이제 아, 시도해봐야겠다, 나도. 이렇게 해서 5월 달부터 시도를 하다가 7월쯤부터 본격적으로 뭔가 본격적으로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걸 안 먹게 됐죠. 제가 치즈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치즈를 정말 정말 좋아했는데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이제 비건이 된 거죠. 네. 저 강성미와 채진 선생님의 독자로서 그러면 당신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네.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사이먼 북스 강신원 선생님이 나오셔서 한 번 정도 방송을 했기 때문에 또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요. 골드웰 에센 에스틴이라는 의학 박사님이 책을 쓰셨는데요. 네. 이분은 사실 햄버거 광이라고 하는 클린턴 대통령을 15kg를 감량시키고 심장병을 완전히 완치시킨 그런 의사 선생님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이 당신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은 요약하면 딱 이런 부분이에요. 이 의사 선생님이 심장 질환으로 굉장히 중증에 있는 18명의 환자를 데리고 무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실험과 기록을 했는데 다 병이 완치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분이 한 처방은 다름 아닌 채식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 책이 230쪽 정도 되지만 이분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결론은 지방을 섭취하지 않는 우리가 자연의 어떤 그런 채식을 하면 모든 병이 완치된다라는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채지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골드웰 이분이요. 환자분들께 권유하는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셀스틴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프로그램의 12계명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육류를 먹지 마라. No. 2번 닭고기, 닭가슴살 포함을 먹지 마라. No. 3번 생선도 먹지 말라. No. 4번 어떤 종류의 유제품도 먹지 마라. No. 여기서 SS팀 박사님께서는 무지방 우유, 지방이 없더라도 무지방 우유 안 되고요. 무지방 요구르트, 샤베트, 치즈도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5번 계란을 먹지 마라. No. 계란 흰자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식품도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 6번 어떤 기름도 먹지 마라. No oil. No oil.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같이 우리가 보통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기름도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7번 현미를 먹고 통곡물 제품만 사용하라. 흰 밀가루는 절대 안 됨. No. 흰색 가루에 인공염료로 착색을 해서 통곡물처럼 보이게 하는 제품이 많으니 주의 바란다고 써져 있습니다. 8번 과일 주스를 마시지 마라. No. 과일은 직접 먹는 것이 가장 좋고 향을 내기 위해 과일 주스를 살짝 첨가하는 정도는 상관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9번 견과류를 먹지 마라. No. 10번 아보카도를 먹지 마라. No. 11번 코코넛을 먹지 마라. No. 12번 콩 제품은 조심해서 먹어라. 콩으로 만든 치즈에는 기름과 카제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등 정제된 콩 제품에는 지방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써져 있어요. 12개의 개명들을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의외의 것들이 많네요. 네, 진짜. 네. 저도 깜짝 놀랐죠. 선생님은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의외로 느꼈나요? 8번에 보시면 네, 과일 주스를 마시지 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주스 만드는 기계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종종 자주 과일을 짜서 내려 먹는데 이게 과일 주스도 마시지 말라고 하시니까 되게 당황스러웠죠. 이게 저는 과일 주스는 당연히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착즙 주스니까 그렇게 먹었는데 왜 마시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과일 주스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 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나요? 당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고 거든요. 근데 저는 과일 주스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주 마시고 그리고 제가 견과류를 되게 많이 먹어요. 루푸드라고 혹시 아시나요? 루푸드라는 게 미국에서 암 환자 치료식으로 발전한 건데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이라고 해요. 보통 불을 가하지 않고 통곡물, 과일, 채소, 견과류 등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건데 루푸드 디저트 종류가 많아요. 불을 가하지 않으니까 견과류나 이런 거를 사용해서 푸드 프로세서라는 기기가 있어요. 재료들을 물 없이 갈아주는 게 있는데 그걸로 갈아서 만드는 거예요. 디저트 같은 뭐 보통 루푸드 브라우니라는 것도 있고 보통 브라우니라고 하면 빵을 생각하시잖아요. 제과 종류로. 근데 루푸드에서는 불을 쓰지 않고 견과류로 이렇게 갈아서 먹을 수 있어요.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종류를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죠. 불도 안 쓰고 견과류는 좋은 재료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적게 먹어 물론 좋긴 하지만 그랬는데 여기서는 견과류도 먹지 말라고 하셔서 네, 많이 놀랐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을 읽고 1부는 이것으로 마치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